It's just another story. 사랑하게 됐어, uh-huh, 한 이방인. Yeah, and it's all about me. 어떻게 나를 이해시켜야 할지. 저 멀리 검은 그림자. 널 만난 자면 수천 킬로 나는 달려가. 하하, 가슴에 총소리가 bang. 출발해 너의 향연 race right now. Beautiful stranger. 커다란 두 눈에 빠져. 온통 신비로운 감정. 그 언어, 난 맘이 열어. Oh, oh. Beautiful stranger. 사람들은 말해, you're dangerous. 내가 바라보는 너를 그대는 전혀 보려하지 않아. No, oh. 깊은 침묵 속에 다녀 from morning to night. 널 닮은 꿈과 현실의 query. 상관없어 모두 들려줘 I'm ready. 낯선 사람 너무 낯선 우리 사이. 알아가고 싶어 그 가면 깊숙이. 그 어느 무거운 문이라 해도 keep it open so that we can talk a little more. Beautiful stranger. 투명한 영혼의 angel. 손끝 전해진 음성. 그 음성 심장을 홀려. Beautiful stranger. 너도 알아 난 그들과 달라. 내 눈을 바라봐. Beautiful stranger. 우린 이대로 지금 그대로 이상하지 않아.